지난 5월 24일부터 남조선 국회에서는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정부 요직에 들어앉게 될 인물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괴뢰 보수 패거리들은 청문회장을 우리에 대한 대결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리 후보자에 대해 물거늘어지며 북인권 개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 천안호 사건의 배후가 북이라는 데 찬성하는가라고 악청을 돋고 냈습니다. 지요 자유한국당에서 쫓겨났던 서청원과 같은 자까지 목대를 빼들고 정보원 원장 후보자를 비롯해서 청문회 대상들에 대한 정부 검증을 떠들어댔습니다.